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영 동지는 4일 의례 방문해 온 이스마일 아흐마드 무함마드 하산 주조 팔레스티나 국가 통영전권 대사를 만나 담화를 했습니다.